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모습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미국의 프로야구 역사상 최초로 발탁된 흑인 선수가 레리 도비라고 하는 흑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흑인으로는 최초로 프로야구 선수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도비 선수가 실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선수가 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팀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출전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첫 출전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레리 도비 선수가 얼마나 탁월하기에 감히 흑인이 프로야구 구단에 뽑혔다는 말인가 의아해하면서 이 3만 명의 시선이 이 도비 선수에게 몰렸습니다. 전국의 라디오 청취자들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는 극도로 긴장한 나머지 첫 타석에서 그만 아주 어이없게 삼진아웃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몹시 실망한 이 도비 선수가 이 더그아웃에 돌아와서는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이 도비 선수 다음으로 나간 선수가 누군가 하면 조 골든이라고 하는 구단 최고의 강타자입니다. 최고의 강타자입니다. 이 골든 선수가 타석에 나가자마자 이 선수가요 강타자답지 않게 그냥 스트라이크 삼진아웃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골든 선수는 그 앞에 도비와 똑같은 그런 행동으로 힘없이 돌아와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나같이 경험 많은 타자도 못 칠 때가 있으니까 너무 낙심치 말라. 그런 메시지를, 위로의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은 자칫하면 라이벌이 되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보란 듯이 자기를 뽐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인데 오늘 조 골든이라는 선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동료의 실패를 함께 나누었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감동적인 모습은 바로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나누이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연합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사람들이 볼 때 가장 감동적인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년 이제 7월, 8월이 되면 속별로 찬양대회를 하는데 저는 그 찬양대회를 할 때마다 볼 때마다 한참을 웃다가 어느 순간은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이 속도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까지도 이 목청을 도두고 또 율동을 하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재미있게 해주어서 배꼽을 잡고 웃지만은 그런데 어느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 하나가 된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이 모습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울컥하는 것입니다. 노래 하나를 가지고도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볼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시편 133편에 다윗이 1절에서 노래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1절에서 뭐라고 하지요? 다윗이 말씀하기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지금 다윗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이 형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평화롭게,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화롭게 하나가 된 그 모습을 다윗이 보면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말은 세상에서 이보다 더 아름답고 감동적인 게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오늘 2017년 우리 교회가 이 뉴질랜드에서 가장 행복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비결 한 가지를 소개하기로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온 성도가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 되기를 힘쓰자. 마치 찬양대에 나온 우리 속도원들이 누구 하나 튀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맞춰야 되겠다,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은 서로가 하나 되기를, 내가 먼저 하나 되기를,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하나 되기를 힘쓸 때에 우리 교회는 분명코 부흥되고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오늘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나누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은요, 나누이지 않습니다. 한 마음이 돼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절 말씀 보면 거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립니다. 에베소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여기 뭐라 그럽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부르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뭐가 있습니까? 오늘 내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만한 뭐가 있습니까? 인격이 있습니까? 고매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런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는가 하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답게 살아야 됩니다. 답게 살아야 돼요.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까? 이렇게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는 것도 부르심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이것만큼은 꼭 지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무엇입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다름 아닌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하나 된 것을 자꾸 분열하는 것은 오늘 그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누구의 역사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둘로 나뉜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둘로 나뉜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실 것 같으면 둘로 나뉜 것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둘로 나뉜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시고 둘로 나뉜 이웃과 이웃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것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 지내는데 다시 그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이 야곱을 마중 나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20년 전에 자기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을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야곱과 에서는 이 둘은 더 이상 하나 될 수가 없고 피를 흘려야 누구 한쪽이 죽어야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때 야곱이 뭘 했습니까? 야곱이 자기 홀로 야뽕강 강가에 남아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게까지 기도한 결과 야곱은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로 야곱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복수심에 불타서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끌고 오던 에서가요, 저 멀리 자기 동생 야곱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그 야곱을 죽여야 되는데, 칼로 죽여야 되는데 달려가서 이 에서가 목을 어긋맞추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둘이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화해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생을 증오한 나머지 죽이려고 하다가 먼 나라의 이 동생 요셉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형들과 그 형들 때문에 외국에서 노예로 지내고 결국 감옥살이까지 하게 된 이 동생 요셉. 여러분, 이 요셉 이야기를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면 뭐가 되겠습니까? 복수혈전이에요. 이건 복수혈전입니다. 화해는커녕 서로 만나면 안 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그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들을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보고,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 것입니다. 완전한 화해를 이루었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받고도 성령을 체험하고도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교만해서 뭘 쌓았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바벨탑을 쌓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언어가 통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같은 말을 하는데도 말이 안 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어떤 경험을 합니까?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분명히 같은 우리말을 하는데, 한국말을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야, 이상하다. 같은 언어를 쓰는데 서로 같은 말을 하는데도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불통의 역사예요. 불통.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악령이 역사하면 거기에 불통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놀라운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불통이 바뀌어서 소통이 되고 형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형통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에 나타난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을 때에 그들이 뭘 말했습니까? 방언을 말했어요. 방언이 무엇이었습니까? 각기 다른 언어를 말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서로 다른 방언을 하는데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그때 그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순례하기 위해 각 나라에 살다가 순례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들었습니다. 야, 이게 이 사람들이 어찌 우리 태어난 곳에 말을 하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통하는 역사요, 화해의 역사요, 하나 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첫 걸음은 뭔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 되기를 위해서 원하고 기도하면 야곱이 에서와 만난 것처럼, 요셉이 그 형들과 화해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내가 원하지 않아서예요. 안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오늘 말씀 그러잖아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오늘 시편 133편에 성도가 연합하는 것을 두 가지에 비유합니다. 하나는요, 대제사장 위임식이에요. 이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다가 위임식을 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으면 이 기름이요 쭉 흘러서 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이 옷깃으로 쫙 내려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름이 머리를 타고 수염을 타고 옷깃으로 쭉 흘러내려갑니다. 또 한 가지 비유는 헐몬산의 이슬. 여러분, 헐몬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갈릴리 호수 그 위에 요단강 그 위에 있는 산입니다. 이 헐몬산은 높아요. 2815m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헐몬산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디선가 물이 생겨서 요단강을 이루고 이 갈릴리 바다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물근원이 바로 헐몬산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비밀은 헐몬산의 이슬입니다. 하늘로 내리는 이슬. 이 헐몬산은 밤낮의 기온차가 너무나 극심해서 밤에 이슬이 맺힐 때 마치 비가 오듯이 이슬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 이슬이 모이고 모여서 요단강을 이루고 또 이 갈릴리 바다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같은가? 성도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바로 이 아론의 수염과 옷깃을 타고 흘러내리는 기름과 같고, 또 높은 산에서 밤새 흘러내려서 강과 바다를 이루는 헐몬의 이슬과 같다. 여러분, 왜 다윗은 이 성도가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을 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는 기름과 헐몬의 이슬에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은요, 화해와 연합의 역사는, 하나됨의 역사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역사라는 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유지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에베소 2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2절 보세요. 모든 겸손과 여러분, 우리는 겸손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겸손은요, 겸손은 뭐냐?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을 해석하기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지만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요컨대 겸손의 핵심은 무엇이냐?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요, 어떤 개인이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 공동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좀 죽어짐으로 이 공동체가 평안해질 것 같으면요, 우리는 기꺼이 내가 죽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죽어져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짐으로 이 공동체가 평안해질 것 같으면 그는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독립운동가 조만식 선생님 아시죠? 이분이 오산중학교의 교장이었을 때 그 학생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주기철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누군지 아시지요?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이 조만식 선생님은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이 주기철 학생이 성장해서 그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자기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으로 있는 그 교회 전도사님이 되었어요. 어느 주일에 이 조만식 장로님이 그만 예배 시간에 지각을 했습니다. 늦게 들어오게 됐어요. 강단에서 설교하던 이 주기철 전도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큰 소리로, 장로님, 거기에 좀 서 계십시오. 서서 좀 예배를 드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꼼짝 않고 서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한합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스승인 나에게 어떻게 이런 창피함을 주는가 두고 보자 그 마음에 그렇게 했을 텐데, 이 조만식 장로님은 싫은 내색 하나 없이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장로님이 자기를 좀 내세우기라도 했다면,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저 강단에서 설교하는 저 전도사님의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자기를 좀 내세우기라도 했다면은 예배도 망가지고 공동체까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로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하나를 죽이니까 평안히 예배가 드려지고, 그리고 그 교우들이 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장로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장로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겸손은 뭐예요?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내가 죽어질 때 평안할 것 같으면 내가 죽어지기를 기꺼이 택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겸손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남을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남을 깎아내리면, 남을 막 내가 막대하면 내가 좀 올라가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아주 가정에 충실했던 한 남편이 아내의 생일을 맞이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일 케이크를 사들고 퇴근을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그만 한쪽 발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아내는 이 발을 절고 무능한 남편이 쓰러진 나머지 남편을 절뚝이라고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이 아내를 부르기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절뚝이 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절뚝이 부인. 자기가 남편을 절뚝이라고 부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절뚝이 부인이라고 불렀어요. 너무 창피한 나머지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 아내는 자기를 사랑한 그 남편을 무시한 게 내가 잘못했구나,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뉘우치고는 그때부터는 남편을 박사님이라고 불렀답니다. 박사님. 박사학위가 있었나 보죠.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박사님 부인이라고 불렀어요. 보세요. 남을 하대하고 남을 깎아내리면 내가 올라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 나도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남을 높여주고 남을 존중해 주니까 나도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존중해 준 그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저 한국의 권사님은 저희 그 아이들이요, 초등학생, 중학생일 때 그 이 교회 학교 보조교사를 했습니다. 보조교사. 그런데 그 애들을 만날 때마다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꼬박꼬박 이 권사님이 안목의 선생님 아이들에게, 초등학생에게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그분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을 너무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보세요. 남을 존중하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 그 존중은, 그 존경은 나에게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존중해야 돼요.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 되기 힘쓰는 것, 가장 첫 출발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만났을 때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하대하고 반말을 쓰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다 호칭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존중하세요. 서로서로 존중하세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 되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 온유가 뭐죠? 온유는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해리 할로우라는 교수가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 새끼 원숭이를, 갓난 원숭이를 어미에게서 강제로 떼어내가지고요, 어떤 방 안에 넣었는데 그 방 안에는 두 개의 인형이 있습니다. 두 개의 어미 원숭이 모습을 하고 있는 인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인형은 철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 가슴 부위에 젖병을 꽂아 놓아서 마치 젖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철사 인형입니다. 그런데 한 인형은 부드러운 천으로, 아주 부드럽고 아주 물렁물렁한 그런 천으로 만든 어미 원숭이 인형을 놨습니다. 이 해리 할로우 박사는 실험 전에 당연히 이 새끼 원숭이가 그 젖이 있는 철사 인형에게로 가지 않겠는가, 그걸 먹기 위해서.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 원숭이가요, 엄마가 없으니까 막 그렇게 고함을 치고 울부짖다가 배가 고픈데도 설사 인형에게 가지 않고요. 이 우유병이 없는 그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그 인형에게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만히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고 자꾸 모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부드러울 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오늘 이 부드러움이 바로 오늘 2절에서 말하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그런데 여러분, 이 온유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입니다. 말. 말을 통해서 우리의 온유함이 드러날 수 있어요. 잠언 15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유순한 대답은, 부드러운 대답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똑같은 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선교에 속해로 모였을 때 과격한 말은 뭐를 불러일으킨다고요? 격동을, 노를 격동하는 거예요. 멀쩡히 대화하다가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온유해야 합니다. 극장에서 모자를 벗어야 하는 그 공연장의 규칙이 있는데 한 남자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공연장 규칙을 어기고 있어요. 그 공연장에 모인 사람들이 아, 저 남자 좀 모자를 좀 벗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방송에 나왔어요. 이런 방송이 나왔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먼저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아, 무슨 반가운 소식인가. 저희 극장에서는 오늘에 한해서 70대 이상의 남자에게만 모자 쓰는 것을 허락하기로 방금 결정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슬그머니 모자를 벗더라는 거예요. 오늘에 한해서 70대 이상의 남자에게만 모자를 쓰는 것을 허락합니다 했더니 내가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슬그머니 모자를 벗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말은 상대방을 격동시키고 적대감을 갖게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과 표정은 상대방에게 무장을 해제하게 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터놓게 하는 그런 그 말과 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림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부터 부드러운 표정과 말을 훈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드러운 말을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쓰는 말과 얼마나 과격한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자녀에게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부드러움을 훈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2절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붙일 때 쓰는 도구가 뭐죠? 본드입니다. 본드. 본드 아시죠? 근데 여러분, 본드를 가지고 물건을 붙일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지만은 그건 뭐냐면요. 본드를 발라놓고 충분히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그 휘발성이 날아가도록. 야, 이렇게 기다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오랫동안 기다린 다음에 붙이면요,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아주 꼭 붙습니다. 그런데 오래 기다리지 않고 참지 못하고 붙여버리면요, 잘 안 붙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관계들이 왜 이렇게 쉽사리 무너집니까? 왜 이렇게 쉽사리 끝납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서로 다르니까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다 다르지요. 아까 우리 권사님 다름을 인정한다는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쉽게 끝납니까? 오래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려주면 나중에 그 관계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급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날 그랬다. 그날요. 그날 예수님을 부인했다고요. 얼마나 급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용납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 너는 그럴 수 있어. 참아줬어요. 수제자인데 그 베드로를 용납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고향으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고향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따라가셨잖아요, 거기를. 그래놓고는 생선을 구워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묻잖아요. 그때도 베드로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확실히 못했어요. 오늘 예수님은 참고 참고 또 기다리셨어요. 용납하셨어요. 쓰러지는 베드로, 배반한 베드로를 참고 용납하셨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나는 십자가에 죽을 때 주님처럼 온전히 죽을 수가 없고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참고 오래 참아줬어요. 오래 기다려줬어요. 그랬더니 배신했던 그 베드로가 나중에는 돌아와서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나는 예수님처럼 바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 누구 한쪽은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줘야 됩니다. 용납해야 돼요. 좀 넘어가 주세요. 당장에 화가 나든 좀 넘어가 주세요. 기다려주면 나중에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비결입니다. 신라곤을 쓴 밀턴이라는 사람, 밀턴의 신라곤, 유명한 그런 작품이죠. 이 밀턴은 매우 다정다감한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랑 결혼했는가 하면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메리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어요. 당시에 귀족인, 귀족 가문의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 메리가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참지 못하고 그냥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밀턴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청교도적인, 아주 경건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가 버렸어요. 싫다고. 근데 그 밀턴이 기다려줬습니다. 자기 싫다고 떠나가 버린 그 아내를 기다렸어요.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메리라는 여자가 자기 가정이 완전히 몰락하고 망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 메리가 돌아왔어요. 이때 밀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명성을 얻고 올라가는 시기였는데 참고 기다리고 돌아온 그 아내를 받아줬습니다. 받아줬어요. 오래 참았더니 그 아내가 돌아와서, 이제는 내가 당신의 그 사랑을 알겠습니다. 온전한 부부가 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밀턴이 그 2년간, 그 여러분 신혼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한 달 만에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 불행한 신혼 시절의 그 이야기가 바로 신라곤을 쓰는 데에 결정적인 그 소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라곤, 낙원을 잃어버린. 여러분,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는요, 좀 참아줘야 됩니다. 오래 참음. 둘이 온전히 하나가 되려면 누군가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오래 참음으로 기다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밀턴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힘써 지키라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은 오늘 이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하나 될 때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부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